그대 어딨나요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써요 혼자였던 내게 휘청이던 내게 그리움도 낭만인걸요 꼭 기억해줘요 이 세상 안에 그댄 작지만 나란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댄 전부 곳에 모두 밝았다 그 시절 궁금했던 우주가 너였나 봐 더 이상 손길이 닿지 않는 작은 편지 한 장에 지난 추억을 적고 언젠가 그 언젠가 모든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진대도 언제라도 돌아봐줘요 하염없다 해도 눈물겹다 해도 기다림도 행복인걸요 세상 잔인해요 아름다운 건 다 지네요 달빛이 그래도 꽃잎이 그래도 추억은 영원하길 빌어요 너가 행복하게 내가 바랄게 겪었었던 고통만큼 이런 나로 너무나도 부족해 나 같은 녀석도 말고 너를 빛내주고 계속 웃게 해줄 그런 놈이 나기 다음이길 바래 시간이 지나 내게 다시 온다 내가 그런 놈이 될게 더 이상 손길이 닿지 않는 작은 편지 한 장에 지난 추억을 적고 언제